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 평화와 통일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13일 괴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국과 괴뢰 패당의 사드 배치 결정을 주탄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단체는 광화문 거리에서 사드 배치 결정의 부당성을 폭로하는 선전 활동을 전개했으며 사드 배치 결정 초래를 주장하는 촛불 집회를 가졌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경상북도 송주군의 주민들이 13일 미국의 사드 배치 결정을 반대하는 항의 운동을 전개했습니다.